눈을 감아도 나도 귀를 막아도 돌아서가는 너를 느낄 수 있어.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혀끝에 맴돈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그전에 시간에 충분히 조금만 가자. 이제는 더 위한 연극은 여기서 끝내. 대신할 배역을 찾길 바래. 나 솔직히 더는 널 보고 싶지 않아. 또 이 순간조차도 너무 지긋지긋해. 알고 있었잖아 그 전부터. 변했단 건 너 또한 가슴속으로 남아. 사랑이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. 가슴이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아. 그래도 그래도 내 사랑은 너 하나란 걸 알고 있는지. 가슴이 아파 눈물이 핀 거라. 울다가 지쳐 눈앞이 핀 거라. 아무 말도 못하고 버려진 심장. 就